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과 몽골인민 혁명 승리 96돌세 점하여 주조 몽골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 모임이 20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조선 몽골 친선협회 성원들과 몽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진행한 다음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킬 데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